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사경의 4일째를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터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는 하나님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당하여야 할 모든 형벌로부터 건져주고 구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죄의 한 요소가 바로 어제 공부한 희생이라는 요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랍어로 히라스테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죠. 근데 이 단어를 오늘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히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꼭 하나님께만 쓰인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도구 이런 뜻이 있고 또 죄를 없애주는 자리, 죄를 없애주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화목제물 혹은 화목제라기보다는 죄를 깨끗이 씻어준 결과로 화목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혹은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장소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누군가의 범법 행위 때문에 많이 분노하게 된 사람을 달래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들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히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게 한 히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사람을 달래는 것, 진정시켜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말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을 때 유화라고 하는 단어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유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의 범법 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고 많이 진노하게 되었을 때 그 분을 풀어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 부드럽게 해드리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저 뭉뚱그려서 이렇게 화목제물이라고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드린 그런 유화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배운 십자가의 희생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책을 지닌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늘 이 유화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희생제물의 효과가 두 가지인데 이 희생제물은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유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현재의 손해를 끼쳐드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1차적으로 당신의 거룩함에 도전한 인간들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먼저 진노한 인간들에 대해서 마음의 노를 푸시는 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대신적인 형벌은 1차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또 다른 두 번째 효과는 속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지은 죄를 대가를 대신 치러줌으로써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게끔 죄를 하나님 편에서 도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일을 이 십자가의 형벌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끔찍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사랑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유화 없이 속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가 풀리는 일 없이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교리가 아주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큰 죄를 지어서 아주 엄청난 일생에 잊혀질 수 없는 큰 손해를 입혀서 여러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마음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큰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건과 중심으로 그를 용서해서 다시 사랑하게 된 그 사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불붙는 진노가 한 번에 그를 향해 불붙는 사랑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는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기 전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진노하는 마음이 풀어지는 일이 있고 그 후에 그를 용서하고 용서한 후에 사랑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화 없이는 속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받을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가 풀어지는 일들이 있고 나서야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이 덜어드리는 하나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풀어드리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민한 기독교의 교리를 두고 이러한 십자가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행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을 풀어드린 유화의 교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노의 교리를 부정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가끔 이러한 설교 혹은 가르침의 내용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함에 있어서 옛날처럼 우리의 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이런 거를, 이런 부정적인 개념을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현대인의 생각에 너무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이런 부정적이지 않은 적극적인 개념들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을 접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기독교의 어떤 한 면을 많이 부각시키자라고 하는 한 방법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거대한 교리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교리를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없고 그것은 모두 미숙한 종교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려낸 허구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전해야지만 기독교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큰 곤란과 고통 그리고 우리가 심판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혹은 징계라고 부르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진노의 교리를 거부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고통과 재앙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없는 우주론적인 기계적 법칙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고 살면 질병과 많은 고통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자연 법칙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나쁜 담배를 수없이 피워대고 그런데 살면 안 되는데 막 발암물질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공장 옆에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람의 육체에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또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 살지를 않으면은 도덕적 우주의 필연성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는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도덕적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이나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정신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전혀 관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자연의 우주 속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처럼 도덕의 우주 속에 또한 법칙을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인간의 정신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있으면 그 불 가까이에 가면 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법칙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법칙이 가진 필연성 때문에 인간이 악을 행할 때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우리의 행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모욕을 받기도 하시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시기도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은 하늘로 철수하시고 이 세상에는 법칙만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가보면은 양을 많이 칩니다. 그 양을 치니까 양을 일정한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아놓죠. 세월이 지나면 이 울타리도 삭고 또 양떼들이 가서 들이받고 이러면서 결국 부서지고 그리고 양떼들이 어쨌든 그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새 새로운 울타리가 유행을 하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고 야트막해요. 양떼들이 얼마든지 뭐 맛만 먹으면은 뭐 밑으로든지 뭐 가운데로든지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울타리예요. 근데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툭 하고 건드리면 찌르륵 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양이라도 몇 번을 경험하고 나면 아예 그 울타리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당하는 고통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 생생한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법칙만 남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몇 가지 난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는데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그 부르짖음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퍼부으시는 진노에 대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영혼과 육체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단절과 큰 진노를 느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망상에 사로잡히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지옥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화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지옥의 교리를 설명할 수 없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화의 교리를 포기함으로 지옥에 관한 교리도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지옥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 그리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훌륭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답변이에요. 만약에 이 지옥이 없다면 천국의 영광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원수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부했던 불신앙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십자가의 형벌과 고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들어갈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당한 공의를 시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입어 천국에 간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의 진노 아래 있는 지옥에 형벌받는 사람들 사이를 엄격하게 구별하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장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형벌을 받는 이 지옥의 끔찍한 광경은 단지 하나님의 비정상적이고 울분을 토해놓는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함께 일치를 이루는 공의를 보여주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노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진노의 교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신경질적인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지상에서는 오직 인간 이외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이미 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이었던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 이외에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무생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인격적인 피조물들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죄의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폐위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왕의 자리에 계셔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과 관계를 맺으시며 통치하시는데 인간의 이 죄는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 폐위시키고 자기가 거기에 등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양립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화를 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것은 불변성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없어진다면 맨 처음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없는 것이 있다면 이전에 있어야 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결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완전하실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인간의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인간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깊이 인정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내신다든지 화를 내다가 다시 그걸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하나님은 그 태양이 빛을 비추어 이 땅에 있는 많은 식물들을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균을 죽이고 얼음을 녹이는 많은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녹는 얼음 속에서 우리는 태양을 찾을 수 없고 도단하는 파란 싹 속에서 아무리 현미경으로 태양을 찾아보려고 해도 태양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태양은 불변하도록 먼 우주에 떠 있고 거기로 붙여 비치는 햇빛으로 말미암아 태양은 불변하지만 수많은 태양의 효과를 이 지상의 세계에서 펼쳐 보이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지만 불변하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효과를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인간의 죄가 있는 그곳, 당신을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의 위치에서 폐위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 효과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사랑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진리와 성령 안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격으로 느끼며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거짓이고 단지 법칙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도 우리의 착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화를 통한 속상을 우리의 화목의 기초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유화를 속한이 아니라 통한이 유화를 통한 속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들의 죄는 거룩함에 대한 도전입니다. 단지 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이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당신이 지으신 사물들과는 구별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인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을 보여줘요. 인간도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사랑을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덕적 완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는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위해 아주 뛰어난 위대한 분이신데도 그 하나님을 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도덕을 초월하시는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하찮게 여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약에 인간의 이렇게 당신의 거룩함에 대한 끝없는 도전을 내버려 두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만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짓고 까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만약에 인간이 인간을 칼로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면 피가 나거나 찔려서 상처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에게 본질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인간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의 존재가 해쳐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당신의 피조물로 여기시고 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거울처럼 바라보시면서 당신 자신과 교통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인간이 행하고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노라기, 하나님 자신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끊임없이 손해를 끼침으로 결국은 하나님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잠깐 생각이 난 비유인데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거울에 있는데 거울에다가 여기에다가 수염을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수염은 여러분의 얼굴에다 대고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거울에다 그렇게 수염을 그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니죠. 근데 그림에다가 안갱이를 그려놓고 거기다 모욕적인 말을 썼다면 그러면 그건 어차피 내가 아니니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내 사진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나를 모욕한 거야 라고 화를 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여러분 보는 앞에서 침을 뱉고 그림을 그리고 찢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피조물들이 직접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안에서도 창조주로서의 거룩함이 존중받고 또 유지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깔보고 주님을 폐위시키고자 하는 이 끔찍한 도전 그리고 이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잘못된 것이죠. 이번에 영국을 다녀왔는데 영국의 2층 버스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There is probably no God. Don't worry. Enjoy your life. 이 써놨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즐기시죠. 근데 그거를 써붙이겠다고 사람들이 모금을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25만 파운드가 거쳤대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 그 주동이 된 인간이 누구냐면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조작된 신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수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해요. 그 책도 읽어보니까 말이죠. 뭐라 그랬냐면 자연의 모든 세계 속에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누가 창조했냐? 절대로 신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돈을 거두어가지고 그랬고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있는 게 걱정이 돼? 난 이해가 안 가네.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결국 뭐예요? 그 즐긴다는 그 즐거움이 죄의 즐거움이죠. 네? 아니 내가 묻고 싶어서 나 큰 소리로 묻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이 있는 게 걱정이 되냐? 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반대 광고를 써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참 웃을 일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사상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하고 말이죠. 결국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유화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여 지은 그 많은 악, 상대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인간들의 죄의 크기는 그야말로 무한한 것이죠. 이 무한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형벌이 무한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단번에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형벌을 당하셨을 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광경을 보면서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끔찍한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유화해 드리기 위한 십자가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깊이 화해하시고 사랑할 마음만 남으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린 십자가의 형벌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사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모두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발견하고 우리가 직접 발견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통을 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유하의 형벌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현실적으로 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의 형벌을 당하게 하심으로 마음을 푸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결론은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나 우리에게는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하다가 편안히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으니 주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신 이 화목을 우리들이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십자가의 정신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천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악함 때문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노를 풀어주셨사오니 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많은 죄 그리고 우리의 많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주님 친히 빛으로 오셨사오니 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미천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따를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려 우리를 위한 화목의 길을 여셨사오니 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